말리고 눈동자를 크게 뜨며 천년의 그 세월도 한순간에 빛이라네. 전설 속에 살아온 영원한 여인 천년 영화. 과거를 슬퍼 말고 우주 끝까지 우주 끝까지 밝혀 하늘에 묻어두고 서글픈 내 모습에 밝은 미소 지어다오. 백년을 꾸미며 천년은 사랑의 메아리. 내일은 우리의 건 우주 끝까지 우주 끝까지 지켜 천년 여왕아.